이제는 괜찮아. 너 잠깐 없어도 우리 심장은 하나니까. 눈물이 흘러도 온몸이 아파도 그리움이 약입니다. 날 살게 합니다. 눈 감으면 떠올라 너의 얼굴이. 가슴을 또 스쳐갑니다. 믿으니까 기다릴 겁니다. 내 가슴이 다 헤어진 태도 아프니까 사랑입니다. 너를 달래면 참아볼 겁니다.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. 바람이 아프다. 수많은 기억이 부서진다. 눈물이 흘러도 온몸이 아파도 이 아픔도 사랑입니다. 난 그렇습니다. 감으면 떠올라 너의 얼굴이. 가슴을 또 스쳐갑니다. 믿으니까 기다릴 겁니다. 내 가슴이 다 헤어진 태.